시사통 김종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7일 목요일에 전해드리는 시사통입니다. 자, 새정치민주연합이 내홍 사태를 겪고 있는데요. 새누리당에서도 그런 조짐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이 대통령 정무특보인 윤상현 의원이 엊그제 이 김무성 불가론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발언을 해서 새누리당이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이 윤상현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사선이 될 친박 의원 가운데 차기 대선에 도전할 사람이 있다 이런 말을 했고요.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는 당 지지율이 40%대인데 김무성 대표의 지지율은 20%대다 이런 점을 환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김무성 불가론으로 해석이 됐는데 새누리당 안에서는 이 공개적으로 또 비공개적으로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무특보라는 사람이 당의 분열을 주장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자 윤상현 의원이 김무성 대표 불가로는 절대 아니다. 어제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글쎄요. 이미 화살은 날아간 것 같습니다. 자, 이 새누리당이 또 어떤 추이를 보일지 이것도 관전 포인트로 떠올랐는데 자, 이건 추후에 짚도록 하고요. 오늘은 더 급한 문제가 있죠.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중앙위원회가 열렸고 혁신안은 통과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고 끝은 아니죠. 자, 그래서 이슈 도탈에서 어제 중앙위원회 이후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비주류의 알몸은 앙상했습니다. 중앙위에서 그들은 소수였고 그 소수들마저 행동통일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지리멸렬 그 자체였습니다. 어쩌면 이 숫자는 그리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 결의에 차 있다면 그리고 그 결의가 지켜보는 이들의 심금을 울린다면 지금 비록 수의 횡포에 무릎 꿇더라도 앞날을 기약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비주류는 그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결계에 차서 중앙위원회 회의장을 박차고 나간 인사 몇몇이 있었지만 이들조차 앙상황을 넘어서 추리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은 중앙위원회 퇴장 직후 성명서를 내놨는데요. 자기 판단과 행동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성명서였습니다. 하지만 공감을 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오히려 이율 배반과 엉거주춤만 노정을 시켰는데요. 대표적인 사례 하나만 짚어보죠. 이들이 중앙위원회에서 퇴장을 직접 사유이기도 했던 투표 방식의 문제입니다. 이들은 이 문재인 대표가 혁신안과 자신의 재신임을 연기하는 순간 인사 안건이 됐고 따라서 무기명 투표를 해야 했는데도 공개 투표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안건의 당사자를 앞에 두고 공개 투표를 진행한 것은 사실상 찬성을 강요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거죠.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가당찮은 주장입니다. 이들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도 이 주장은 가당찮은 것입니다. 두 가지 근거 사례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죠. 자, 지난 7월에 중앙위원회가 열린 적이 있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표결 방법을 채택한 7월 중앙위원회의 중요 안건은 사무총장제 폐지안이었습니다. 이들의 논리대로라면 이 안건 역시 인사사안이어야 했습니다. 최재성 당시 사무총장의 거취가 달린 문제였으니까요. 뭐 특히 이 최재성 당시 사무총장 입장에서는 임명된 지 한 달도 안 돼서 본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속칭 쪽팔림을 강요당하는 안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사무총장제 폐지하는 인사 안건이니까 무기명 투표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공개 투표로 박수도 통과시켰다고 반발하는 목소리도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그때와 지금은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또 하나 사례가 있습니다. 이 적잖은 비주류 의원이 지금까지 문재인 대표의 사퇴를 주장해 왔습니다.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또는 SNS 공간을 이용해서 공개적으로 대놓고 문 대표의 이선 퇴진을 주장해 왔습니다. 자신을 애워싸는 분위기도 자신을 향한 눈초리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알렸습니다. 구당의 절박함과 권에 찬 소신으로 포장하면서 자기 주장에 확성기를 갖다 댔습니다. 새정치연합의 최근 몇 달간 풍경이 이랬습니다. 그 누구도 의식하지 않았고 할 말 안 할 말 가리지 않고 말 포탄을 쏟아냈습니다. 쪽박 깨는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려오고 삿대질 하는 풍경이 이구석 저구석에서 연출되어 온 마당에 굳이 중앙위에서만은 소신껏 공개적으로 대놓고 입장을 표명하지 못한다라는 게 말이 되는 걸까요? 알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이 비주류의 주장은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함이 아니라 보이콧의 명분을 쌓기 위함이었던 것을 다 압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이 보이콧의 밑줄 쫙 치고 나서 이들의 성명을 살피면 그리고 어제 이후에 쏟아져 나오고 있는 또 이들의 요구를 살피면 더더욱 이상해집니다. 일반적으로 보이콧 이후의 행동은 전면투쟁입니다. 이 보이콧의 대상이 됐던 것을 폭거로 규정하고 그 폭거의 원천무효가 실현될 때까지 결사투쟁을 하는 게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이런 일반 패턴에 기초해서 보면 이들은 폭거의 내용인 혁신한 전면부전, 폭거의 주체인 문재인 대표와 그 세력과의 전면투쟁을 선언해야 합니다. 이른바 주류가 이들이 그동안 입만 열면 읊조려왔던 패권주의의 극단을 보여준 것이니까 옳았구나 하면서 팔 걷어붙이고 머리 들이밀어야 합니다. 중앙위원회에서 실패했다면 그 다음 수순으로 예정된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 투표를 발판 삼아서 패권주의의 정점을 꺾어버리기 위한 전면전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성명서 말미에서 향후 총선 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한 보다 깊은 성찰과 혁신의 실천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나아가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 투표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기에 찬 자세가 아니라 삼가는 자세를 그리고 경계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런 자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살펴보면 돌고 돌아 그 자리입니다. 이들이 정말 결기에 차 있었다면 애당초 무기명 투표 운운하지 않았을 겁니다. 배수진과 불태전을 작정했다면 공개 투표니 무기명 투표니 하면서 따지지 않았을 겁니다. 거듭 확인하는데요. 이들의 목표는 싸워서 제압하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것입니다. 육참 골단도 아니고 동귀 어지는 더더욱 아닙니다. 오로지 자기 보전입니다. 서두에 비주류의 알몸은 앙상했다고 말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슈 독터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메트로폴리스 서울의 탄생의 저자 임동근입니다. 50년 동안 면적은 2배 늘어났고 인구는 10배 증가한 서울의 변화를 통치라는 관점에서 다뤄보았습니다. 서울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반비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저희 시사통이 자력갱생을 위해서 오프라인 강좌를 열어온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자, 여기에 온라인 강좌를 추가합니다. 자, 온라인 강좌의 첫 번째 타자, 바로 이분입니다. 담론통을 진행했던 조형근입니다. 이번에 제가 우리 시대의 자본주의를 해부했습니다. 현대 자본주의의 실상, 그 속의 우리 살림살이를 낱낱이 훑었는데요. 저의 강좌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약속 하나 드릴게요. 수강 신청 수가 200건이 넘으면 오프라인에서 분기에 한 번씩 아주 특별한 심화학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시사통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수강 신청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아, 잠시만요. 시사통 후원 회원은 할인해드립니다. 잊지 마세요. 네, 목요일의 통은 지리통이죠. 임동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또 한번 홍보하고 가야죠. 메트로폴리스 서울의 탄생. 예, 아, 좀 이미 옛날 일이 된 것 같은데. 뭔 소리요? 그 필자가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좀 홍보도 예. 해야 된다니까. 예, 많이 사주십시오. 예. 끝입니까? 아, 그렇게 예. 자기 장사를 못해갖고 좀 도지. 뭐 사실 분들은 다 사신 것 같아요. 주변에 보니까. 왜 또 그렇게 한계를 지어요, 도지 제가. 이제 새끼 쳐주셔야 됩니다. 다른 분들한테. 에휴, 말을 많아야지. 예. 예, 여러분 장안의 화제입니다. 그 책이. 뭐 사실 뭐 저도 뭐 비슷비슷하니까. 네. 메트로폴리스 서울의 탄생. 네. 네. 반비에서 나왔어요. 네. 뭐 이 정도로 아이고 민망해라 진짜. 자, 그냥 넘어갑시다. 예, 예, 예. 비정상적인 도시 생활. 지난주에 노동을 짚었어요. 예. 요번 주는 어떤 겁니까? 오늘은 이제 주택하고 교육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주택부터 얘기를 할까요? 예, 두 개가 같이 연결돼 있어 가지고 자연스럽게 넘어갈 것 같습니다. 주택은 당연히 우리나라 비정상적이지 않습니까? 예, 비정상적이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 그러면 저 포인트가 뭡니까? 비정상적인 것의 포인트가 뭡니까? 집값이죠, 아무래도. 너무 비싸다? 예, 너무 비쌉니다. 그렇습니까? 예, 근데 우리나라보다 더 비정상인 데가 많아서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디, 뉴욕? 뭐 예, 뉴욕이나 예, 런던이나 예, 이런 데는 예. 훨씬 더 비싸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저번에도 얘기했던 뉴욕의 엄청난 비싼 집값 때문에 나온 영화가 조이 아파트라는 영화 아닙니까? 한참 됐죠. 오래된 영화는. 예, 요즘은 더 합니다. 바퀴벌레가 그렇게 귀여울 수 없었다. 예, 그 당시보다 훨씬 더 올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지금은 월세 한 400만 원짜리라도 방 하나밖에 안 될 거예요. 단칸방이 월세 400이라고요? 예, 맨하탄이나 이런 데. 와, 뭐 서울은 양호하네. 그 정도에 비하면. 예, 워낙 비정상으로 올라서. 자, 왜 그렇다고 그러니까 분석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임대료가 비싼 겁니까? 예, 그게 정말 고민입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아, 그 밝혀내야지 학자가. 예, 주택 경제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마치 그 주택이라는 가격을 갖고 코끼리 장님 만지듯이 얘기를 해요. 그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론틀로 주택 가격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아, 야, 그럴 예, 수는 있겠죠. 예, 경제학자 다르고 그다음에 사회학자 다르고 다 달라서 네.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그림을 그려나가야 될지 되게 막연한 게 이제 집값입니다. 네. 예, 첫 번째로는 아주 경제학, 고전 경제학에서 들어가는 지대론에서 출발하는 걸로 보면 집값은 임대료의 함수예요. 임대료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집값이 올라갑니다. 어, 당연하죠. 예. 매출이 많아진다는 거니까. 예. 투자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예, 근데 우리나라는 임대료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아닌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게 깨지는 경우. 예. 예, 그래서 임대료를 갖다 많이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집이 낡아가지고 임대료가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럼 집값도 떨어져야 되는데 낡으면 낡을수록 집값이 올라가는 게 한때 기현상이었던 아파트 재건축 시장이었거든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게 아니 신상일수록 비싸야 되는데 예. 왜 아파트는 거꾸로냐. 예. 그 얘기 많이 나왔죠. 그렇죠. 예. 낡고 이제 쓰기 힘들수록 값이 올라가는 거 골동품밖에 없거든요. 근데 아, 아 그렇지. 골동품은 예. 있구나. 어. 예, 근데 예. 주택이 이제 골동품화 된다라는 게 이제 굉장히 가격이 좀 이상해지는 건데 그거는 재화 자체의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예. 그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거는 아파트라고 하는 건물보다 예. 그 땅. 그렇죠. 그 땅의 입지 조건. 예. 이것 때문 아닙니까? 이게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요소가 거기서 나오는데 집값을 네. 결정하는 것은 집의 상태가 아니라요. 집 외부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물건이 좋다라고 해가지고 비싸지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주변의 교통환경이나 교육환경이나 예. 뭐 이런 예. 것들. 예. 예. 그래서 사회적인 투자가 깔려 있어야지만 예. 집값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집값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공공투자가 그 지역에 많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이득이 아닙니다. 불로소득인 겁니다.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아, 그렇죠. 네, 예.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갑자기 집을 갖다가 너무 좋게 바꿔가지고 명소를 만들어서 공원을 만들고 막 이래가면서 그 주변으로 확산이 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개인이? 드물게. 예. 드물게는 있긴 있는데. 예.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공공투자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은 집값이 올라간다. 그렇죠. 예산 들여서 주변을 그러니까 투자라고 인프라를 갖춰준 덕으로 예. 집값이 올라간다. 예. 그런 거 불러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재화의 가치에 따른 공급 수요, 수요 공급 정책에 따른 가격 형성이 아니라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집값이 이제 그렇게 결정이 되는 건데 예. 그렇다면 과연 서울은 공공 투자를 갖다가 많이 했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느냐? 또 아닌 것 같은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때 그 다른 계기에 이제 채비지라든지 이제 네. 도시개발하는 그 역사 쪽 훑을 때 네. 그때 공공투자가 어떻게 진행이 됐냐라고 봤을 때 끊임없이 민간의 땅을 뺏어가지고 공공이 팔아서 그것들로 네, 그렇죠. 기반시설을 깔았기 때문에 그렇죠. 생각보다 잘 돼 있는 건 맞습니다. 예, 기반시설이 많긴 많은데 단지 기반시설만 갖고 그러면 그게 결정이 되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서울은 그래도 그 수요가 많기 때문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게 계속 사람들이 외부에 있는 돈이 끌고 들어오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간다라고 이제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 부산 쪽에 근처에 있는 분들은 부산에 가서 집을 샀지 서울로 안 샀는데 아, 그렇죠. 예. 이제는 산다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제 돈만 생기면 이제 서울에 집을 살려고 하는 자식을 위해서 투자 겸. 예. 그래서 이제 세종시 그 토지 매수할 때 대부분이 뭐 서울로 왔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것처럼 외부에 있는 돈들이 계속 그 도시에 들어오면 주택 수요를 형성을 하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서울 집값이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러면 서울의 집값을 떠받치는 거는 상경 인구인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맨 처음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상경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돈만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집값을 계속 받쳐주고 있는 네. 예, 이런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중국 동포,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들 이런 식으로 돈이 계속 들어오면 그러면 집값이 계속 상승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왜 들어올까요? 이게 이제 미스터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자식이 어린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 자식 그러니까 사람은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예.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고 했으니까 예. 우리 새끼 커서 서울 가서 살아야 되니까 예. 선투자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이게 항상 권력이 모인 곳에 일단 돈이 모이기는 하죠. 그렇죠. 예. 근데 권력만 갖고는 설명하기 힘든 부분도 많고요. 네. 예. 자, 근데 또 하나 제가 그러면 그 여쭤볼 최근에 나타난 현상이 어제도 뉴스가 나오던데 주택 매매가보다 예.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를 추월했다. 예. 더 비싸다. 예.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잖아요. 예. 이건 왜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겁니까? 세금이 없고 아주 이상적인 이론적인 그런 상황이라면 전세값은 집값이랑 같아야 됩니다. 예?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예, 그렇게 나옵니다. 왜요? 전세값이 집값이다. 왜? 그러니까 돈이 내가 10억이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면 그러니까 있으면 10억이 있으면 그 돈으로 집을 사실까요? 아니면 주택 그러니까 금융 상품에 넣을까요? 주식에 넣을까요? 기타 등등이거든요. 아, 전 주식은 안 하니까. 예. 그렇게 되면 그 뭐야 이자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이자율하고 임대료율하고 같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내가 그 전세값이라고 얘기를 하면 전세값을 받아서 네. 그 돈을 다른 곳에 융통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융통한다는 얘기는 이자율이랑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값이 같게 나옵니다. 네. 원래는 이론적으로는 같게 나오는데 네. 그 항상 이론상으로만 얘기가 나왔던 거고. 아, 근데 우리의 경험칙으로는 네. 그 매매가 대비 전세가 보증금율은 보통 한 60, 70% 네. 많아야 80% 이랬던 거 아닙니까? 예, 예. 그게 이제 이론화되는 거죠. 점점 더. 예. 그러니까요. 예. 근데 뭐 일시적인 현상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역전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종부세라든지 기타 등등 세금이 많아지면 예. 전세값이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이 아파트에서 살고는 싶으나 예. 그죠? 그래서 보니까 나중에 집값이 떨어질지도 모르고 예. 괜히 사가지고 세금 내느니 예. 뭐 전세가 이래서 길게만 갈 수 있다면 그냥 여기서 전세로 살겠다. 예. 우리 전세 보증금은 돌려받으니까. 예. 그렇죠. 그죠? 떼이지만 네. 않는다라고. 예. 근데 집값은 떨어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여기서 이제 깡통화될 가능성 우려 예. 이것만 남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실제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또 한편으로 본다면 갈수록 전세는 없어지고 월세로 갈 거라고 전망을 했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보면 또 전세도 오랜 기간 동안 또 살아남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전세를 주겠다는 사람이 계속 있으면 그렇죠. 그렇죠. 예, 전세를 주겠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뭐냐면 투자 혹은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이 네, 오를 거라고. 목돈이 필요하니까. 예, 예. 그래서 그렇죠. 빚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경제학에서는 빚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지금 메트로폴리스에서 그 임대료가 너무나 비싸다라고 하는 것들이 공통되게 나타난다면 예. 그 순간 그건 비정상이 아닌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죠. 왜 이럴까? 근데 아니, 보통은 예. 그 임대료와 관련돼서는 철저히 노동의 함수예요. 그렇죠. 임금의 네. 함수입니다. 임금을 낮출 수 있을 만큼 집값을 내리려고 하는 게 이제 총자본이라든지 그렇죠. 국가고. 그 일전에 한번 그 얘기는 잠깐 예, 나왔었어요. 그래서 예. 이 두 개가 이제 게임에 들어간 겁니다. 네. 계속 임대료를 갖다가 올라가면 임대료를 올리면 올릴수록 그 노동력이 비싸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재생산을 못 하니까. 그래서 계속 비싸지면 어디까지 비싸질 수 있을까를 갖다가 거의 한계 테스트를 하는 거죠. 네. 끊임없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죠. 그럼 어느 순간에 그 주택 임대료 때문에 주택 임대료 때문에 노동 경쟁력이 낮아집니다. 예. 생산성, 그러니까 임금을 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뜯어가야 되는데 자본이 못 뜯어가는 거예요. 임금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국가 예산으로 국가 예산으로 사회주택을 갖다 보급을 해라. 라는 네. 이제 사인이 나오게 됩니다. 예. 이제 그 단계까지 계속 한계치를 갖다 갱신해가면서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임계점에 도달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국가가 예산을 투입해서 사회주택을 짓고 예. 그것들이 이제 더 많아지고 예. 이렇게 간다. 예. 그럼 괜찮은 방향 아닙니까? 그 사이에 엄청 죽죠. 문제는 거기까지 도달할 예. 때까지 어떻게 버티느냐, 예. 견딜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우리나라 같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여력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세대 주택이 반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지난번에. 그렇죠, 그렇죠. 예, 다세대 주택에는 버퍼가 있고, 그다음에 전세라는 또 버퍼도 있어서. 그러니까 사실 지금 뭐 예. 길거리 나가다면 전부 때마다 붙어 있는 게 빌라 금매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예, 어느 정도는 수용을 할 수가 있는데 예. 문제는 주거 환경의 질은 점점 낙후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그 질이라 하면 어떤 걸로 의미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같은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집들이 점점 열악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월세 50 정도였으면 네. 월세로만 따진다면 월세 50 정도였으면은 작은 아파트에는 살 수 있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지금은 원룸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점점 그런 식으로 질이 나빠질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 저임 노동력 자체가 네. 그 대체 가능하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아, 예를 들어서 외국인 노동자나. 예. 외국인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사회 내부에서도. 예. 예 그건 언제든지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상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저임 노동력에 대한 그 주거 환경을 갖다가 보장을 해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사회가 상당히 심각하게 가고 있다고 보는 게 임금은 계속 후려치잖아요. 예. 임금은 후려치는데 노동력을 재생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초 여건 가운데 하나인 주택 같은 경우는 계속 가격이 올라가요. 예. 그럼 버틸 수가 없잖아요. 이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예. 노동자 입장에서 버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게 이제 거기에 하나 더 들어가는 게 이제 교통이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밀려나가면서도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결국 쥐어 짜는 거잖아요, 지금. 예. 쥐어 짜고 그다음에 이제 멀리 살게 만들어서 점점 더 멀게 살아 그러니까 멀리 살아도 일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사회적인 그 분위기를 만들어 가면서 예. 빨리 맛을 보내는 거죠, 사람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교통을 그래서 보니 그러니까 그 교통 인프라를 해서 예.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에 대해서 다른 그러니까 밀려남으로써 예. 그걸 보완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고 버텨라. 예.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대도시 노동력의 가장 그러니까 대도시 통치성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노동력을 갖다 어디서 끌고 올 것이냐. 그리고 어느 정도 쓸 것이냐 그 예. 노동력을 갖다가 예. 뭐 이런 연구들을 갖다가 하게 되면 그럼 상당 부분 굉장히 짧게 쓰고 빨리 버리는 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국가가 예. 나서서 주택 가격을 정책적으로 인위적으로 끌어내리는 방안은 없는 겁니까? 그게 이제 노동 생산성이 떨어질 때부터 시작이 돼요. 네. 예. 그러니까 내수 시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예. 예. 그 수출 중심으로 가면 특히나 더 예. 예. 국가가 이제 총대를 메게 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임대료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그 노동력 자체가 귀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 경우일 수가 있잖아요. 하나는 그래서 주택 가격을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내린다. 예.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주택, 그러니까 국가가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해서 좀 아까 이제 사회적 주택이 그런 경우겠죠. 예.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린다. 이거 아주 같은 얘기가 되겠네요. 예.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 교통편을 오히려 확충을 함으로써 저 더 예. 밀려나게 만든다. 예. 그런데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예. 여기서 가장 좋은 것은 사회주택을 많이 지어서 공급을 해서 주택가격을 내리고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게 에너지가 제일 적게 됩니다. 친환경입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하나의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교통량이 예. 많아지면 그만큼 예. 쏟아내는 매연부터가 많아지니까. 예, 그리고 그렇죠. 이제 어번 스프롤이라고 해서 도시 확장은 항상 그 메트로폴리스에서는 문제는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정권 입장에서는 환경을 별로 생각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환경을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지자체로 나뉘어져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권력을 갖다가 분점을 시켜서 결국은 못 사는 사람들을 갖다가 외곽으로 밀어내면 네. 밀어내면 수원시라든지 이렇게 그 뭐 인천이라든지 이렇게 외곽 있잖아요.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면 외곽의 그 도시 정부하고 서울시 정부하고 이득을 보는 구조가 좀 달라집니다. 아니 그 외곽에 있는 그 단체는 좋아하겠죠. 인구가 유입이 되니까. 예,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빈민이 계속 들어오는 건 또 부담이죠. 아. 그러니까 어느 계층의 사람들이 들어오느냐. 예. 그런데 이제 대부분이 밀려서 나가는 거라고 본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이제 그 예. 경제적 처지가 안 좋은 분들이 이제 밀려 들어온다. 예. 그래서 그 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던 게 한 3년 전인가 4년 전쯤에 이제 상계동에서 집 보러 다닐 때. 예. 그럴 때 이제 좀 얘기를 들었는데. 매매였습니까? 임대. 아니죠. 다 전세죠. 예. 전세 시장 찾아 거기까지 가는 거죠. 네. 예. 서울시 전세 1억 원권으로 해가지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니, 1억짜리 전세 찾으러 다녔다고요? 그럼요. 3년 전에? 예, 3년 전에. 꿈도 커. 예. 네. 네. 네, 아무튼 거기 했는데 집값이 엄청 올랐어요. 네. 그래서 제가 들어간 집이 그러니까 전세가 8,000짜리였더라고요, 2년 전에. 8,000짜리 전세가 있다고요? 예, 아파트에? 아니, 그 당시 옛날이니까. 어, 예, 8,000짜리였는데 예. 그 저희 때 1억을 주고 예. 그다음에 그 1년 반 있다가 제가 나갔는데 1억 2천으로 올리더라고요. 그럼 8,000에서 1억 2천이면 어마어마하게 올린 거거든요. 50%를 4년 동안에 50%를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액수만 다를 뿐이지 강남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거의 막 1억씩 올려달라 이런 경우도 엄청 많았거든요. 예. 전세가 이렇게 끊임없이 올라가요. 그러면 야, 이건 세입자들이 어떻게 버티지? 라고 얘기를 했는데 부동산 그 사장님께서 아주 아주 낙천적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야 여기서 나가는 사람이 있고 의정부에서 또 집장사로 먹고 살지 뭐 이러면서 이게 이제 밀려난다라는 게 이제 그쪽 시장한테는 플러스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사회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손실이죠. 결국은 이제 지주 입장에서만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파트 같은 경우나 아니면 집과 관련돼 가지고 그 임대료 문제, 전세값 문제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계급을 갖다 설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주 계급이라고 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메트로폴리스 연구에서도 비슷한데 도대체 주택을 누가 보유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주택 보유의 불평등 내지는 집중, 예. 예. 주택 소유의 집중이 도대체 뭐냐라는 게 하나의 인디케이터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제일 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원래는 공공이어야 돼요. 퍼블릭. 아, 그렇습니까? 예, 보통 그렇게 나옵니다. 런던도 그렇고, 파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래서 공공 임대주택 이런 그쵸? 걸 두고 예. 말씀하시는 거고요. 예. 예. 근데 그거는 지금 당장 뭐 이렇게 뭐 정부가 공공주택 늘려야 된다라고 한 게 아니라 역사적인 그런 결과물이에요. 산업화 시대 때 임대료를 낮추면 낮출수록 경쟁력이 있을 때. 예. 그럴 때 이제 임대료를 낮추기 위해서 집값을 갖다 사회주택화 시킨 그런 역사적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네네.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제조업 시대 때 임대료를 낮추려고 했을 때, 임금을 낮추려고 했을 때, 그때 집값을 낮추려고 하는 그러한 기재가 작동을 했으면 지금 사회주택이 굉장히 많았겠죠. 근데 그걸 갖다 놓쳐버린 거죠. 예. 그 순간 예. 정책으로. 예. 그래요. 분명히 노조의 힘이 막 생길 텐데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방향을 못 튼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나라 지금 정권 같은 경우는 사회주택을 지어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보다는 예. 그냥 밀려나게 만들고 다만 밀려나는 것도 그러니까 오갈 수 있게 교통편만 좀 확충해 주는 예. 이 정도의 수준에서 그러니까 예. 떼고 넘어가려고 하고 예. 있다. 그래서 빈민통치술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명제가 뭐냐면 버틸 때까지 한번 테스트하기가 제일 명제예요. 네. 그러니까 괜히 돈 안 쓰는 겁니다. 마치 집을 가지신 분이 네. 집주인이 네. 월세 나오는데 내가 집을 왜 고쳐? 그렇죠. 라고 그렇죠. 생각하는 거랑 같은 겁니다. 지금 네가 그, 고쳐. 예. 아쉬운 사람이 그러니까 먹만한 예. 사람이 오면 바라고. 예. 빈민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빈민들 통치를 할 때 괜히 거기에 투입을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게 네. 이제 경제적인 배터리가 된다라면 모를까. 돈이 되지도 않는데 거기다 사회적인 투자를 갖다가 가만히 그냥 그 박애주의 처럼 집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네. 항상 문제가 발생을 하면 거기에 이제 손을 대는 식으로 가는 게 예. 제일 싸게 통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예. 거기에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진짜 요소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용산 때도 비슷한 얘기를 제가 딴 데서 했는데 정부나 통치술에서는 사람을 결코 인간주의적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집합일 뿐이고. 내지 자원이거나. 예. 그렇죠. 예. 자원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극복해내는 방법은 네. 얼마나 사회적으로 조직을 해가지고 예. 그 인권이라고 하는 아니면 도시권이라고 하는 것들을 쟁취하는가. 예. 예. 함수로 들어가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정부라고 하는 것들을 꼭 그 중앙정부만 아니라 지방정부까지 포괄한다. 예. 예. 예. 예를 들어서 뭔가 그 빌라를 사가지고. 예. 비어있는 빌라를 사서 저소득층한테 싸게 임대를 준다든지. 예. 이런 것들을 좀 하잖아요. 예. 아주 찔끔하죠. 이제 그 전시성으로 보니까 그냥 그 우리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수준에서만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런 것도 있고 빈집 컨트롤도 있어요. 빈집 통제. 예. 다세대라든지 다가구는 워낙 열악한 게 많으니까. 예. 그렇죠. 예, 특히 반자라든지. 거기서 예를 들어서 도산이 계속 나타난다고 한다면 예, 좀 문제가 되죠.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주니까. 예. 그러니까 관리 차원도 있다. 예. 그래서 그 다가구 매입 임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적이 넓기 때문에 예. 그 아파트 임대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 그렇죠. 특히 이제 그 다세대.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러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해 가지고 그 소득이 낮으면서도 그냥 다세대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수용하기 되게 좋습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주택 아까 교육도 주택하고 연동돼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이 집값을 서울시 같은 경우 특히 집값을 떠받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학군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8학군 뭐 8학군. 얘기 뭐 네. 엄청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 학군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단적인 예. 게 저기 그 중계동 아닙니까? 예. 강남까지 갈 것도 없고 예. 중계동 쪽 아파트만 비싸다면서요? 예. 거기가 이제 그 학원이 몰려 있고 막 이래 갖고. 예, 그렇죠. 예. 목동도 그랬고. 외국도 예. 혹시 이런 게 있습니까? 이런 현상이 있습니까? 예,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어디에요? 아니, 외국에도 학군이라고는 개념이 없잖아요, 근데 외국은. 파리시도 있습니다. 아,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위장전입이 또 많아요. 방 하나 임대해서 애만 이사 보내기 뭐 이런 거 정말 많습니다. 오, 똑같네? 예. 어, 아, 그래요? 예. 교육이 재생산, 그러니까 자기의 그 부의 재생산이든 아니면 계급의 재생산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죠. 아니,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는 프랑스에는 대학에 서열이 없다. 예, 서열 없죠. 서열이 없으면 대학을 가는데 그렇게 그 목숨 걸 이유가 없고. 예. 그러면 좋은 학군 찾아갈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예, 프랑스는 99%는 서열이 없는데요. 예. 1%의 계급. 대학이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1%가 문제인 거죠. 예. 예. 귀족화가 돼 있죠. 예. 근데 교육의 질이 너무 달라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그 돈 왜냐면 공공교육입니다. 일단은 그래서 예. 학급에 돈이 안 들어가요. 예. 우리 시로 따지면 다 그 혁신고등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예. 예산으로 다 이제 그 투입을 하는 거죠. 예. 예. 그런데 학교마다 교육의 질이 다릅니다. 왜 그런 거예요? 어, 뭐 주민의 문제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교수들이 많이 사는 곳에 그 동네는 자식들이 다 아버지들이 교수고 뭐 이렇게 되면 네, 뭐 그럴 수 있겠죠. 예, 아무튼 영향을 좀 받습니다. 그리고 귀족 계급이 많은 곳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네. 마찬가지고. 네. 그런데 문제는 근거리 배정의 원칙에 따라서 항상 그 가까운 곳에 학교를 보냅니다. 아, 거기도 뺑뺑입니까? 예, 근거리입니다. 거기도. 네. 예. 그러니까 애들은 많이 못 보내니까. 네, 네, 네. 그렇게 되면은 부자들 동네에 모여서 살고 싶은 거죠. 같이 끼면은 바로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학생들의 예. 평균 학업 성취도가 높다. 예. 그러니까 면학 분위기도 잘 돼 있고. 예. 그래서 상위 1%로 들어갈 수 있다. 예.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 근데 어, 이제 상위 1%. 파리에 어디입니까, 거기가? 예, 그 앙리꼈르라고 예? 그 앙리 4세 고등학교 중학교가 있는 곳이 있어요. 예. 아, 그럼 왕립입니까? 예. 왕은 없죠. 아까 예. 왕 왕립이 없지. 프랑스 예. 지금 왕정 체제 아니니까. 예. 근데 왜 앙리 4세 학교예요? 뭐 그렇게 딴 거죠, 뭐. 예. 거기도 앙리 4세하고 뭐 그러니까 예. 뭐 상관은 있긴 있는 학교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건 전혀 이름만 빌려고 예, 그런 건데. 뭐 무슨 뭐 로얄 고등학교 예. 이런 개념이네 그런 거. 옛날엔 그랬죠. 어, 예, 그게 넘어간 거죠. 마치 경기고가 평준화된 거랑 비슷한 거죠. 그렇습니까? 예. 네. 이렇게 간 건데 그 네. 지역 주변은 엄청 비싸죠. 어. 예. 근데 그게 이제 근거리 배정인데 뭐 다른 곳도 많아요. 런던도 비슷합니다. 런던은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파리도 마찬가지인데 입학을 할 때 애를 갖다 입학시키려면은 학교장이랑 학부형이랑 면담을 해야 돼요.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네. 그래서 아버지의 교양 수준이 현저하게 낮다라고 하면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아 영국은 이튼스쿨이라고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 아래쪽 초중고에서도. 네. 예. 그래서 그 아주 어릴 때부터 그 좋은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씁니다. 특히 영국은 뭐, 1년에 애, 초등학교 등록금이 4천만 원인가 그랬던 것 같거든요. 아이고. 귀족 같은 경우에는, 귀족 학교 같은 경우 아무리 물가나 뭐, 그, 화폐의 가치를, 그니까, 감안을 한다 하더라도. 예.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 이게 이제 재생산 비용이에요. 귀족은 항상 돈을 많이 쓰게 만듭니다. 많이 써야지만 그게 또 그, 하위 계급한테 넘어가기 때문에 품위 유지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 이른바 그 트리클 다운이. 예. 그러니까 버틸 수 있는 놈만 버텨라. 돈이 없으면 나가 떨어져라. 라는 그 구조가 항상 있어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이 다른 데도 있는데. 예. 거기는 근데 문제는 그게 굉장히 소수인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대중화되어 있다라는 그러면 거죠. 그러면 프랑스 파리에 앙리 4세 고등학교가 있어요. 예. 그럼 그 주변의 집값은 비싼 겁니까? 예, 비쌉니다. 어느 정도나 비쌉니까? 뭐 상상을 초월하죠. 그리고 그 교육 때문만은 아니지만. 예. 또 그럼 또 무슨 요인이 있습니까? 워낙 중심지가 그렇게 돼요. 아, 예. 거기 입지 조건이 또 뭐 교통편이라든지 예. 뭐 주변 인프라가 또 그렇게 잘 되어 있는 예. 건가요?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그렇게 잘 되어 있으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거기가 살겠지. 예. 연동이 되는 거죠, 당연히. 예. 그래서 거기 근처에 진짜 교수들이 많이 살거든요. 제 지도 교수도 거기 살았고. 프랑스 교수들은 월급 많이 받나요? 아니요. 근데 왜 교수들이 거기 살아요? 옛날부터 파리 사람이면은 집값이 워낙 쌌었으니까. 예. 예 좀 절약이 됐죠.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삽니다. 많이 사는데. 근데 하루는 이제 그 교수 여자친구랑 같이 이제 그 뭐 커피나 뭐 밥을 먹는데. 네. 그 지역만 피해서 먹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요? 교수에 질렸다. 커피숍에 가도 교수들. 그러니까 발에 채이는 게 다 교수들. 예. 그러니까 예. 아주 지겹다고 아무튼 딴 데로 가자라고 해가지고 딴 데 가서 이제 먹고 막 이랬던 경험이 있는데. 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아무튼 몰려 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이랑 완전히 다른 게임이긴 해요. 왜요? 한국은 진짜 전셋값이 장난 아니게 비싸거든요. 네. 학원가 옆이나 이런 데들은. 그렇죠. 예. 그건 교육, 그러니까 아이를 갖다가 차 태워서 보내지 않아도 될 만큼 학원에서. 예. 그런 데면은 굉장히 싼 겁니다. 그러니까 대치동이라든지 이런 거 아니면 다 픽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너무 머니까. 예, 너무 멀게 학원을 보내고 학교를 보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그 보행 생활권 안 자체가 굉장히 비싸지는 네.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 건 없다. 예. 서울이 더 심한 거네요. 그렇게 따지면. 서울은 뭐 단지 하나, 담장 하나, 학군 따라 뭐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났었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것도 옛날 얘기가 될 가능성이 커요. 대치동의 탈지역화가 된 지 꽤 됐습니다. 예. 아, 그러니까 학원가가?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돈 많은 자식들은 한국에 없는 경우가 워낙 많아졌어요, 이제. 그렇죠. 예. 그래서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경복궁 바로 옆에. 네. 거기 그 여자 고등학교 하나 있습니다. 예. 거기 한 6년 전인가 7년 전인가 플랜카드가 붙었는데. 예. 보통 고등학교에면은 뭐 축, 뭐 아니면 뭐 축하한다라는 의미로 서울대 몇 명 들어갔다, 뭐 누구 들어갔다,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플랜카드에 프린스턴 대학에 몇 명 들어갔다, 하버드 몇 명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래요? 예. 네. 그래서 그거 보는 순간에, 예. 야, 이거 어마어마하구나, 이 동네도. 이미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교육과 주택과의 상관성은 알겠는데 교육 도시에서의 교육의 비정상성은 어떤 부분인가요? 예, 뭐 초등학교 교육만 있는 건 아니니까 예. 교육 자체가 보면 도시가 교육 대학을 갖고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울산 분을 만났는데 울산에 제대로 된 대학 없다, 의대 없다 이러면서 엄청나게 이렇게 투덜거리시더라고요. 뭐 그러면 거기에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 입장에서 기분 나쁘지. 예, 그러니까 예, 국립대. 국립대 자체가 예. 그 직할신대, 그러니까 광역신대도 불구하고 다른 광역시, 다광역시에 비해서 예, 예. 그 대학 수준이 엄청 떨어진다. 그래서 이걸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도시 자체가 대학이 있다라는 거는 도시에 쓸 사람들을 교육을 한다라는 차원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졸업생이 그 도시에 투입이 된다. 예. 노동력으로. 그렇죠. 예. 예. 하다못해 교육으로만 가도 어마어마한 장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마을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렇죠. 자기 마을을 그렇죠. 갖다 이끌을 인재들을 키운다라는 생각이 이제 강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안 그러죠. 근데 옛날엔 있었죠. 지역마다 국립대가 다 그런 역할들을 했던 겁니다. 경북대면은 경북 발전에 굉장히 기여하는 거였고요.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네. 지금 지방 공무원 같은 경우는 네. 그 지역 대학 출신자에게 가점 주고 이러지 않나요? 채용할 때? 예, 있긴 있죠. 예. 기본적으로는. 예. 법제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예. 의무화 강제화되어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런데 네. 이제 그 가점을 준다는 이야기는 거꾸로 해석을 하면 그만큼 빠져나가기 때문에 예.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 가점을 준다고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잖아요. 예. 예.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미. 그런데 이제 지방에 있는 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기껏 도예산으로 예. 그 학생들 인재를 갖다 키웠던 게 다 서울 가서 일한다. 네.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학생들을 다 뺏기는 거거든요. 교육비용만 잔뜩 투입을 한 거고 예. 그리고 다 뺏겨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이주하지 않고 그 지역에 계속 살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대학이 들어감과 동시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일자리 창출 기계가 하나 있어야 돼요. 학생들을 갖다 뽑으면 그 학생들을 갖다가 채용을 하겠다. 네. 그래서 항상 그 지방대학교 혁신 클러스터라든지 이런 얘기 나올 때면 기업이랑 같이 패키지입니다. 그렇죠. 이 기업이 잘 돼야 이제 대학도 잘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방에 있는 기업들이 죄다 다 작살이 나니까 대학이 연쇄적으로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대학이 무너져서 기업이 잘 그러니까 무너진 게 아니라 예. 기업이 무너지면서 이제 그 대학이 무너지는 거죠. 예, 예. 그런 구도로 가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 그 나머지는 다 이제 서울로 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서울은 고등교육 기관이 아주 과대하게 너무 많고 너무 많죠. 예, 너무 예. 많고 예. 지방은 굉장히 적어지는 악순환에 이제 도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혁신도시라든지 이렇게 공기업들이 이렇게 다 지방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럼 내려가면 제일 중요한 게 지방분권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일자리도 같이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랑 같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자리만 가고 사람과 가서 충원을 해라 네. 라는 사인을 보내는 이 두 가지 타입으로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런 거에서 이제 사람을 충원하기 위해서는 교육기관이 다 이제 무너져버렸으니까 네. 충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예. 상황이 된 거죠. 예. 그래서 혁신도시 들어가면서 지방 공기업이 내려간다든지 아니면 클러스터 만든다든지 할 때는 항상 일자리를 갖다가 아주 롱 그러니까 길게 길게 봐서 계획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됐던 거죠. 네. 근데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지방 한 그 기초 단체에서 예. 인재를 육성하겠다 해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제 기숙사를. 네. 예. 근데 이제 그 성적 상위 뭐 1, 2% 되는 예. 공부 잘하는 애들만 모아서 예. 그러니까 삐까번쩍한 기숙사하고 또 유능한 예. 그 선생님 예. 지원을 하고 예. 그래서 명문대 가라. 이게 예. 이제 그 지역에서 논쟁이 된 적이 있어요. 다 예. 좋은데 예. 그렇게 우리 예산 들여서 그 애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걔네가 그럼 우리 지역으로 돌아오냐 안 예. 돌아오지 않느냐 예. 서울에 남지 않느냐 근데 왜 우리 혈세 갖고 그러느냐 예. 근데 또 한편에서는 뭐 웃기지 마라 그래도 예. 그게 간접적으로라도 우리한테 환류되는 게 있다 예. 걔네가 나중에 출세해서 예. 정책을 주무르면 예. 고향을 등지겠냐 예. 뭐 이런 논리가 있었어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중앙 정치에 진출을 하라는 그렇지,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중앙 정치에 진출을 하는 순간에 그쪽 맥락에 이제 사라지 매몰되죠 예. 그 돌아가고 싶은 그런 욕구는 다 있나 봐요. 언젠가 한번은 거제도 출신의 공무원이랑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근데 그분은 고향에 돌아가고 싶어가지고 고향 연구를 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연구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저한테 자문을 구한 적이 중앙 있어요. 중앙 공무원인데? 네. 네. 중앙 그러니까 한 번도 그러니까 출세하고 나서는 안 갔는데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네. 이제 그 정년하고 네. 그 공무원 신분 이제 끈 떨어지고 그 다음 얘기 아닙니까? 보통은 다 이제 보통은 국회의원 출마를 하고 싶으셔서 이렇게 그런 말씀들을 하시죠. 아, 예. 오케이. 예. 내려가서 뭐 예, 이렇게. 예. 나 중앙에서 출세했는데 내려가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지역 발전을 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은 게 있긴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걸 바라보고 투자를 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일자리를 갖다 배분하는 정책이랑 대학 정책이랑 같이 가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이 좀 취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우리가 너무나 지금까지 너무나 일상적으로 접해와서 그냥 그러려고 넘어갔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서울에 진짜로 예. 대학이 너무 많아요. 예. 예. 이건 비정상 수준을 뛰어넘을 정도로 너무 많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자리가 너무 서울로 몰려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거 거기에 따라서 대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실제 일자리를 갖다 지역적으로 어떻게 배분을 할 것인가가 먼저 정책으로 나오고, 예. 그게 이제 가능해지면 예. 이제 대학이 거기에 맞춰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국공립 대학이 지금 그러면 지방에 있는 대학들 뭐 평가해가지고 뭐 통합하겠다, 뭐하겠다 한참 얘기하잖아요. 예. 과잉으로 늘어난 건 맞습니다. 근데 그건 사립대의 경우예요. 국립대가 과잉으로 늘어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임동근 예. 교수의 지금 진단과 분석대로라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아, 그 지방대를 너무 홀대한다 채용 과정에서 예. 이런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예.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예. 지방대를 예? 홀대한다고 예. 아 서울에서요? 예. 네, 서울에서 예. 서울에 있는 기업이 기업이요? 예. 네, 그건 아 그건 갑자기 어려운 질문인데 불평등의 그러니까. 예. 문제 그러니까요. 예. 예. 그냥 능력대로만 뽑으면 제일 좋긴 한데. 예. 예. 아니, 그러니까 그 지금 그 분석 틀에 따르면 예. 서울에 있는 기업이 서울에 있는 대학의 졸업생을 채용을 한다. 서울은 그런 개념이 없죠. 그런 개념이 없는 겁니까? 예. 서울은 원서내는 족족 그냥 알아서 위에서 상의해서 이제 뽑아가려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서울은 예외다? 예. 그래서 옛날에는 고졸하고 대졸하고 임금차가 굉장히 컸는데 네. 이제는 대졸끼리의 임금차가 엄청 크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등급화가 된 거죠. 네. 근데 아무튼 지방대학교 통합 문제라든지 그런 거에 매스를 댈 때는 첫 번째로 정부에서 신경을 써야 될 거는 졸업생들을 갖다가 어떻게 일자리를 갖다가 거기다 만들 건지를 먼저 그렇죠. 생각을 그렇죠. 하고 그렇죠. 맞춰서 대학을 갖다가 조정을 해야지 일단 그렇죠. 숫자대로 자르는 거는 좀 문제가 있었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특징은 뭐냐면 대학 자체가 도시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어, 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 쉽게 말하면 그게 대학 도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건가요? 그렇죠. 예, 대학이 하나 있으면 그 지역이 엄청 발전을 해야 돼요. 대학이랑 연결을 해서. 특정한 도시가 곧 대학이 예. 상징이 되어 버리는. 예. 그래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동네 중에 하나가 동대문구하고 저 성북구 이쪽 동네였어요. 왜요? 대학이 그렇게 많은데. 예. 뭐 경희대, 외대, 한예종, 고대 뭐 아무튼 그냥 대학이 쭉 있는데. 어, 그렇죠. 예, 예. 예, 그 동네 정말 낙후되어 있거든요. 어, 진짜 왜 그럴까요? 그래서 보통은 대학이 그렇게 몰려 있으면 야 이거 대학생이 어차피 교육에 쓰는 돈은 국가 돈으로 쓰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돈이 많이 들어갈 때거든요 대학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죠. 지역에 돈이 많이 풀리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돈으로 지역을 갖다가 발전시키겠다 그러니까 살기 좋게 만들겠다라는 욕구는 반드시 있는데 네. 전혀 그 기계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땅과 관련돼서도 그렇고요. 예. 그리고 그 대학을 가지고 도시랑 같이 연결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권력자가 없습니다. 어, 그러니까 그게 구청 단위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다 이 말씀입니까? 예. 예. 그래서 대학 총장이나 예. 이런 분들은 예. 지역을 마치 이렇게 그 사막에 있는 오아시스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영토가 있는 거고 나머지는 별로 관심도 없는 겁니다. 네. 마찬가지로 그 지역 주민들이나 아니면 이런 그 땅을 가지신 분들은 얘들 때문에 임대료가 올라갈 뿐이지 예, 내가 뭐 신경을 쓸 여력이 없는 겁니다. 네. 쓸 수도 없고 예. 쓰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그 갈등이 굉장히 커요. 예. 그래서 지금 지방에 있는 아니 수도권에 있는 도시들 아니면 구청에 있는 그런 대학 주변에 있는 곳들 보면 하나같이 공무원들은 대학이랑 연계되어 있는 지역 문화발전 프로젝트를 짜려고 합니다. 네. 하나같이 안 돼요. 안 된다고? 예, 서로서로 욕해요. 왜요? 대학 쪽에서도 욕하고 그다음에 그 지자체 입장에서도 대학이 너무 소극적으로 나온다. 지역에 해주는 것도 없다. 뭐 분명히 할 수 있는데도 신경을 안 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네. 대학은 지역 주민들 때문에 못 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뭘 하면 와가지고 시설 망가뜨리고 뭐 하고 이런 개방을 하면 할수록 더 문제다. 예예예. 예, 예, 예. 지역 주민들의 쓰레기로 우리가 다 치우느냐 이런 식의 얘기부터 나와서 어. 그러니까 항상 갈등 구조가 나옵니다. 이게 통합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권력체가 없습니다. 예. 쉽게 말하면 거버넌스가 없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대학과 지역 사회의 유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심해요. 그 지역 주민으로 가면. 그게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특성입니까? 예. 외국은 안 그렇습니까? 외국은 지역 발전이 대학의 위상과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렇게 놔두질 않죠. 그리고 대학 자체가 캠퍼스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약간 좀 짝에서 들어가거나 예. 아니면 하버드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애시당초 땅을 갖다 만 평 샀으면 그 가운데 천 평만 그러니까 대학으로 갔으니까. 우리나라의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예. 봉건 시대의 봉건 예. 영주의 영지 비슷하게. 예. 딱 철책선 두르고. 그렇죠. 담장 두르고. 그러니까 예. 우리 영주님이 머무는 곳. 예. 그러니까 권력. 접근 불가. 예.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뭐 안 좋은 속으로 나와버릴 짱이 다른 거죠. 그래서 서로서로 이제 합의가 안 되는 네. 구조가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갖다 어떻게 풀 것이냐라는 건데 다 꼬여 있어요. 그래서 어떤 대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의미로 학생들 편의, 복지 이런 걸 위해서 예. 월 10만 원, 20만 원의 기숙사를 갖다 만들려고 이렇게 시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했던 시도들도 있고.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어마어마하게 반대를 합니다. 오. 하숙 다 뺏긴다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편의를 갖다가 주려고 해도 저쪽에서 방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초기 세팅 자체가 굉장히 다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파리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니면 외국의 이제 학생들의 그 숙소 이런 것들은 걔네들이 이제 주택시장에 임대료를 낼 수 있는 그 세입자 시장으로 들어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학생들의 경우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뭐 어떤 뭐 자기 노동력을 팔아서 예. 수입이 있는 친구들이 아니니까. 예. 그런 친구들한테는 국가나 이런 쪽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적어도 공부는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렇죠.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갑자기 임대료 시장으로 다 몰려버리고 이미 거기서 돈을 먹고 사는 그런 그 저소득층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하숙집 주인들은 부자들도 있지만 저소득층도 많기 때문에 예. 이런 그 경제 생태계가 만들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울에 같은 지금 뭐 대학생이 한 달에 뭐 원룸 저기 월세를 60만 원씩 내고 있어야 되니. 네. 그잖아요. 네. 가만히 생각하면 그것도 비정상이에요, 진짜.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교육과 관련돼서 이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고등교육 같은 경우에는 네. 할 수 있는 도시 구조를 갖다가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된 거고. 예. 앞으로도 안 될 것 같은 게 제일 문제죠. 그러면 자, 그럼 한번 이걸 중간 정리를 할까요? 도시와 대학 과의 상관 관계는 예.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서로 윈윈하는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고 돼야 된다. 예. 외국은 돼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따로 논다. 예. 완전히 따로 놓고 그걸 다 해결하려고 하는 짱도 등장하지 않고요. 짱이라고 하는 게 권력자. 예. 그리고 그거는 단순히 그 하나 한 사람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거버넌스를 갖다 형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네. 이제 잘 집행이 안 되는 거죠. 예. 예. 너무 이해관계가 이미 많아져 버려서. 그래갖고 이제 서로 예. 교류한다는 게 무슨 뭐 체육대 있으면 대학 운동장 좀 빌립시다 뭐 이 정도 수준입니까? 예. 예. 그러니까 아니 그거 말고도 좀 많긴 한데. 네. 예. 근데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자체가 완전히 시 거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가가지고 뜨개질하고 있고 그래요 강의실에서. 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시립 개념에. 예. 시립 대학 개념에. 예. 그래서 그러니까 지역의 자산입니다. 그 대학은.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세금으로 그 대학이 유지가 돼요. 아니 그러니까 대학 캠퍼스가 그 시민들의 공원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예. 그래서 세금을 낸 사람이 그 대학의 그 주인 의식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그러면 가가지고 그냥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예. 그 시설도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아, 청강도 할 수 있고. 네. 거기는 뭐 청강 개념도 없으니까. 아, 그냥 예.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그 뭐 트윗 열심히 하시는 진 선생님한테 들었던 예, 아주 예전에 들었던 건데 자기 수업 들어갔더니 옆에서 뜨개질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할머니가. 예. 근데 파리에서도 종종 보거든요. 예. 학회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있으면 강의실에서 예. 그 아저씨들 와 가지고 그냥 예. 그 같이 얘기를 해요. 뭐 이런 시민 대학 개념이 이제 부분적으로 들어가죠. 근데 우리나라 대학은 담벼락부터 치니까 그렇죠. 여기 수업 들으려면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내야 돼요. 그렇죠. 예. 세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렇죠. 교육을. 대학. 이게 그러면 예. 그 대학의 운영 주체가 대부분이 사립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봐야 되는 예, 겁니까? 맞습니다. 그걸 예.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겁니까? 예. 예. 사립대학이죠. 사립의 입장에서는 지역사회하고 교류를 해서 우리한테 뭐가 돈이 되지 않는 이상은 예. 굳이 그 지역 커뮤니티에 그 포섭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예. 그런 동인이 굉장히 적죠. 예. 예. 예. 근데 그것도 근시 아니에요. 왜요? 돈이 급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한데, 예. 지역의 상징성이 대학의 상징성으로 가요. 네. 그 지역이 얼마나 좋은 지역인지가 이제 대학을 갖다가 높여주는 그런 상징성이 되니까. 네. 또 고려할 만한데 예. 전혀 고려하지 않죠. 그렇죠. 예. 그리고 수도권에 인서울대학이면 무조건 이제 다 학생들이 자동적으로 줄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약간 안일함도 이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그렇죠. 이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이 굉장히 고립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그렇죠? 장기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역전현상, 그 모집 정원보다 지원자 수가 줄어드는 예. 이런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예. 대학은 어떻게든 살아야 되고 예. 그래서 지금 지방 사립대 같은 경우는 뭐 동남아에서 유학생 끌어오고 뭐 이런다고 합니다만 예. 그것도 한계가 있고 예. 그러면 그 대학이 싫어도 예. 지역사회가 어떤 식으로든 지금 간에 매체되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요? 그 전에 망하겠죠. 그 전에 망한다? 예, 지금 사업 굴러가는 걸로 봐서는 예. 장기 지속이랑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자리가 직업 훈련소가 아니다라는 게 이제 대학의 아주 이론적인 원칙적인 얘기잖아요. 근데 그런 걸 이제 떠나서 직업 훈련소라고 하더라도 지금 그 기능 상실이거든요. 그렇죠. 예. 아, 직업 훈련소가 아니라 우리나라 대학은 직업 소개소 아닙니까? 증장사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장사죠, 말고 예. 예. 대졸 증 주려고 하는 그렇죠. 그런 증 파는 장소이기 때문에 예, 좀 예. 커다란 학원 뭐 이런 거 예, 아닙니까? 예. 거기다가 이제 실력과 돈대로 이제 가져가는 아니면 집안대로 이렇게 네. 가져가는 그런 증장사가 된 지 오래되어서 그게 좀 사학은 좀 문제가 많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그 사학 너무 다양한 케이스가 있어 가지고 예. 예. 다 퉁쳐 가지고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네. 아무튼 굉장히 지역에 헌신하는 그런 사학들도 꽤 있거든요. 예. 그러면 저 범위를 좁혀서 메트로폴리스 서울로만 국한하면 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건 이런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까? 몇 군데 있어요 남미에. 남미에? 예. 아 그렇습니까? 예, 남미도 상황이 비슷한 상황이 몇 군데 있는데 예, 하나같이 제3세계 같은 느낌이 들죠. 이런 얘기를 하면 그렇습니까? 예. 이제 대학이 예. 메트로폴리스에 그냥 바글바글 몰려 있고. 그러면서도 도시를 전혀 신경을 안 쓰고 네. 예, 도시랑 결합이 안 되고 예. 이렇게 성장 동력으로도 못 쓰고 예. 뭐 이런 곳들이 좀 드물긴 하죠. 그러면 서울에 있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서울이라고 하는 범위를 그 쪼개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구가 있으니까 예. 구하고 연계하면서 거기서 구와 구민과 그 대학이 병행 발전하는 모델은 불가능한 겁니까? 거버넌스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 교육하시는 분들한테는 매번 질문을 해도 답을 제대로 이렇게 저한테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마인드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말도 안 된다라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예. 아, 근데 오히려? 왜 말도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답을 안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뭐냐면은 거버넌스라는 것 자체는 그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가의 돈이 분명히 사학에도 들어갑니다. 어, 그렇죠. 당연하죠. 예. 예 그러면 사학에도 또 들어가면 그 지분만큼 그 시민들이라든지 아니면 국민들한테 그 의사결정권을 갖다가 주면 되거든요. 네. 참여할 수 있게. 그러니까 국가가 되는 만큼 그 지분이 우리 거다라고 이제 아예 사버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소유구조를 갖다가 바꿔버리는. 예. 어차피 자립이 안 되니까 너희들은. 근데 그게 예.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인서울대학은 그래도 버틸만 하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경우 많고 보조금 엄청 많이 들어가요. 국가 예. 돈이 사학에. 예, 예. 사학이 그러니까 국가가 자기 돈 내면서 생색 못하는 게 굉장히 많긴 한데 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대학입니다. 뭐 그래도 할 건 다 하더만 뭐 총장 갖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하고 뭐 할 건 다 하더만. 꼭 그럴 때만 쓰죠.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그 제조업 도시라든지 이런 데서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어요. 옛날부터. 그렇죠. 예, 대학이라든지 이런 게. 근데 어느 순간 기계가 생산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수도권에 있는 공장들이 다 기계로 바뀌고 이러면서 그 정말 사람들이 이제 필요 없어지는 상황이 네. 됩니다. 예. 그래서 한 예로 이제 전형적인 예로 들어가면 삼성 반도체 공장. 어디 있는지 아시죠? 네. 수원 쪽에. 그 다음에 LG. 네, 파주. 예, 파주 쪽에. 근데 그 동네 한번 가보세요, 공장 옆에. 사람을 구경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렇죠. 예. 예. 분명히 많은 사람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대부분의 그 부가가치로 생각을 하면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데, 예, LG 패널 같은 경우에는 뭐 전 세계 다 돌아다니고 뭐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대공장인데도 불구하고 공장만 거기 있을 뿐이지 예. 본사는 다른 데 있고 예. 돈이 본사로 다 송금이 되는 거잖아요. 예. 아니 그리고 자체가 공장 자체가 기계가 있기 때문에 네. 기계 중심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옛날 같으면은 거의 뭐 현대조선처럼 기업 도시 하나 만들어야 될 그런 규모예요. 돈으로 사람이 따지면.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상대로는 식당도 있고 예. 술집도 있게 되고 예. 그렇게 연쇄적으로 가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점점 더 그렇게 그 기계 중심으로 제조업 도시가 바뀌 버리고 이러면서 과연 도시의 주택과 교육을 공급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갖다가 하나씩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도시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은 도에 아니면 작은 시의 국립대학은 그 도시의 위상이었습니다. 그렇죠. 대구에는 뭐가 있지, 뭐 마산에는 뭐가 있지, 뭐 이런 식으로 가면서 굉장히 큰 자부심이었는데. 그 얘기하니까 오히려 네. 대학이 아니라 옛날에는 지금 이제 뭐 평준화가 많이 이루어진 거 좀 약간 덜하지만 옛날에는 명문고라고 하는 게 네. 오히려 지역의 상징이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게 대학으로 올려간 거죠 뭐. 네. 고등학교 4학년들 늘어난 거죠 뭐. 이게 아무튼 이게 그래서 도시 자체가 그렇게 됐는데 네. 그게 어느 순간 대학이 아니라 공장으로 바뀌었어요. 그 공장이 우리 도시의 자부심.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다가 이제는 뭐가 되는 거냐면 도시에 공장이 있긴 한데 사람이 없어요. 뭐 이런 상황이 들어가는 겁니다. 기계가 돈을 벌 뿐. 그럼 이제 그 도시의 예. 상징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럼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 없는 도시를 갖다 이제 상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 예.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메트로폴리스다 아니면 큰 제조업 도시다라는 게 도대체 주택과 교육을 어떻게 세팅을 할 것인가라는 아주 근본적인 딜레마. 그 질문부터 다시 던지기 시작을 하죠. 그렇죠. 그러면 예. 그 많은 사람들은 다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계속 돈이 안 들어가면 내수가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물건 살 사람이 없고 뭐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근데 이제 이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우리나라에 있는 공장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임금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득으로 근로소득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높은 소득을 받는 그런 노동자들한테 물건을 대면서 큰 거거든요. 네. 이게 딜레마인 거죠. 우리 쪽에 임금을 많이 줄 필요가 없어요. 내수 시장이 그러니까 수출 지향이다 보니까. 예. 네. 이제 이게 이제 어느 순간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오고 계속 이제 낮은 임대료로 이제 버티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라는 문제가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지난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항상 모든 사람들이 싸가지 없을지 모르지만 경제적인 인간이라는 건 자기 노동은 비싸게 치고 타인의 노동은 싸게 치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우리나라 노동을 갖다가 싸게 치고 타인의 노동을 비싸게 친 그 물건들을 사오는 게 전형적인 그 망조입니다. 예.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기 값을 갖다 계속 낮추고 남의 값을 계속 높이는 이런 구조로 가는. 그리고 그 비싼 노동을 갖다가 사는 건 주로 사치제. 뭐 예. 얘기 많이 들었죠. 역사 시간에 고려 시대 때는 뭐 생필품 팔아가지고 뭐 도자기라든지 이런 그렇죠. 비단 이런 거 사온다 이런 것처럼 그런 구조로 가는 게 이제 그 망조로 가는 건데 경제 구조 안에서는 이제 그렇게 돼 버리는 경우가 있고 예. 거기 더해서 싼 노동도 아니고 아예 그냥 노동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노동 예. 없는 생산 예. 이런 쪽으로 가는 도시들이 이제 어떤 모습을 띌지 얘가 이제 향후 이제 과제 중에 하나가 되죠. 그렇죠. 참 저도 궁금합니다. 어떤 풍경이 연출이 될지. 예. 그 도시가 어떻게 그 저기 짜여질지 정말 궁금해지는데. 첫 번째는 이중도시론이에요. 이중도시라는 게 무슨? 그러니까 아예 상관없는 두 개의 경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 공장이 있는데 예. 도시의 주력은 또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다. 예. 아무 상관이 없는 이런 것들은 몇 번 있었어요. 포철 맨 처음에 나왔을 때도 그 얘기 많이 나왔었고요. 포항 시민들이 포철 때문에 돈을 버나요? 뭐 이런 얘기. 포철 아예 교육 자체 그러니까 예. 따로. 예, 완전히 예전에 있던 그 도시랑 따로 노는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그렇죠. 이천도 마찬가지 하이닉스 간 다음에 이천시하고 하이닉스하고 완전히 두 개의 도시가 공존하는 모습들. 네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공장이 네. 있지만 그 대공장에 관련된 사람들은 도시하고 다시 소통을 하는 게 아니라 예. 따로 하나 있고 예. 방벽이 쳐지고. 예. 그게 이제 제일 첫 번째로 상상할 수 있는 네. 모델이 됩니다. 예. 거기서 나오는 사회적인 문제가 도대체 뭘까? 네. 그렇죠. 그러면 교육도 또 그렇게 되면 특구가 돼버리고 예. 포항 같은 경우는 경우잖아요. 예. 그잖아요. 그러니까 공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인적 자원만 있으면 되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도시 안에 있을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주택하고 교육은 둘 다 예. 지난번에 노동을 갖다 많이 하긴 했는데 예. 결국은 노동의 함수입니다. 예. 그렇죠. 그런 것도 귀착되는 문제는 노동이네요. 예. 노동력을 갖다 어떻게 세팅할 건지가 예. 제일 핵심인 거고요. 그렇죠. 예. 이 노동의 문제라는 게 이렇게 지금 우리의 삶의 근저에서 그러니까 작동을 하고 있고 가장 기본적인 규정 요소인데 예. 이것들에 대한 우리나라는 진짜 노동에 대한 교육부터가 해가지고 뭔가가 잘못됐어요. 그렇지 예. 않습니까? 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말씀을 하나 못 드린 게 예. 요즘 나오는 주택조합하고 교육조합들 이런 것들은 과연 미래가 있는가 뭐 이런 아, 교육조합은 뭡니까? 그냥 홈스쿨링처럼 품앗이 하면서 이제 하는 거죠. 아니면 같이 봐주고. 육아라든지.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아파트 단지에서 예. 어떤 엄마는 내가 수학과 나왔으니까 예. 애들 수학을 가르치고 어떤 예. 엄마는 영어를 가르치고 이런 식으로. 예, 거기 쭉 올라가서 이제 지식순환 협동조합이라고 대학까지도. 예. 대학까지도 조합형으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죠. 예. 아, 원래 대학은 원래 대학의 그 출발은 조합 아니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람들이 돈 출연해가지고 예. 교수 한 명 모셔와가지고. 예, 학생 중심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전문가들의 직능 조합에서 출발한 경우도 그럼, 있죠. 원래 예. 대학의 출발이 예.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들의 조합에서 출발해서 학생들을 모집하는 경우랑 학생들에서 출발을 해서 교수를 갖다가 초빙하는 경우랑 이 두 가지 모델이 있었죠. 예. 예. 근데 지금은 거의 뭐 조합, 아니 그러니까 그런 조합이 아니라 여러 명이 품앗이.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수 한 명당 지방대 취직하기 위해서 뭐 학교에다 발전기금으로 1억씩 내네 뭐 이런 얘기 많이 있었죠. 예, 네.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들을 때도 정말 이해가 안 됐던 게 그러면 교수 200명, 되고 싶은 사람 200명 모으면 200억이거든요. 그럼 당시에 그러면서 대학교 하나 샀어요. 아, 그럼 그 예. 1억씩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예. 모여서 예. 1억씩 모아서 예. 대학 하나 인수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입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 경제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그러니까 거기에 돈을 갖다 1억씩 내야 되는지도 이해가 안 됐고 총 떼맨 사람이 없어 나오시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회적인 힘입니다. 사회적인 네트워크나 아니면 커뮤니티나 힘들이 있으면 연대 정신이 있으면 그런 비정상적인 그런 구조가 안 굴러가는데 네. 어떻게 연대될 거냐라는 거에 가장 큰 그 포인트였던 거죠. 근데 좀 전에 그 미래가 불투명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교육조합의 네. 교육조합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게 왜 그런 거예요? 교육조합 아니 미래 불투명한가 그러니까 미래가 어떤가라고 예. 저한테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길래 주택과 관련돼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조합을 형태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주택 조합은 우리가 좀 그래도 친숙하죠 예. 직장 조합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갖다가 하십니다 그러니까 조합 관련돼서 네. 그런데 조합이 그 전 경제를 갖다 지배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위기 시에는 굉장히 큰 버퍼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갖다가 안에서 돌린다라는 매력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네. 모든 그 조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경제적인 공동체로 출발을 하게 돼요. 그렇죠. 예, 돈을 안에서 돌리는 그룹입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단위는 가족인 거죠. 그렇죠. 돈이 안에서 돌면 상부상조가 되면서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급전 필요하면 좀 꺼주기도 하고. 예, 네. 이제 그런 구조를 갖다 하나씩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장기적인 신뢰가 필요해요. 네. 이 장기적인 신뢰도 필요한데 워낙 쌓기도 힘든데 망가지는 건 또 한순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실감을 예. 하는 게 제가 어릴 때 그런 경험이 있어요. 시골에 예. 살 때. 예. 그 속값 파동이 났어요. 예. 제가 초등학교 아주 그 또 저학년 때 예.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그러니까 돼지 파동이구나. 돼지 예. 파동이 났어요. 그러니까 예. 시장에 내다 팔아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때 예. 마을 주민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일시적 조합 형태의 돈을 출연해서 예. 일주일마다 한 명씩 한 집 걸로 한 집씩 이제 돼지를 잡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민들이 그 돼지 값을 돈을 모아서 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집에서 돼지를 잡고 예. 이제 근데 돼지 판을 버리는 거지 고기 예. 판을. 예. 그러니까 부어라 마셔라 먹고 예. 남는 거 신문지에서 싸서 주고. 예. 뭐 그런 비슷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조합 형태가 들어가는 그렇죠. 겁니다. 예. 예. 예, 그게 이제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예.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생협이 만들어졌을 때도 비슷했거든요. 네. 한살림이라든지 이런 생협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도 물건 가격은 그 물건의 가치에 따른 게 아니라 그 물건을 생산한 사람들의 생계비로 가격을 매겼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 포도다, 오이다, 고추다 이렇게 노동력을 갖다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유기농으로 맨 처음 하려고 하면 옛날에 화학비료도 안 쓰고 농약도 안 쓰고 막 이렇게 하려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갔고요. 그렇죠. 그리고 생산물은 형편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형체가 없는 포도도 되게 많이 먹어봤어요. 형체가 없는 포도는 게 뭔 말이에요? 그니까 너무 벌레가 많아서 이건 포도라고 할 수 없는 포도인데 그렇다가 그 보통 못생긴 포도? 그 보통 포도 가격에 거의 10배를 주고 어머니가 그걸 하신 거예요. 오. 근데 그 돈은 뭐냐면 그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줘야지만 그 사람이 계속하기 때문에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조합의 기본은 그겁니다. 내가 그 물건을 갖다가 쓴다라고 하면 그렇죠, 그렇죠. 그 물건을 쓰는 그러니까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을 얼마나 보장을 해줄 것이냐라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상부상조니까. 예, 그러면은. 비슷하게도 주택도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밥도 비슷하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생협이라고 하는 그 대학교에 있는 생협이 이제 왜 밖으로 안 나가는지를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대학교 안에만 지금 생활협동조합처럼 있잖아요. 소비조합이. 네. 근데 그게 밖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나가게 되면 어떤 모습이 들어가는 거냐면 내가 먹는 걸 갖다가 얼마에 쓸 수 있다, 써야만 된다라고 하면 그 가격으로. 그 생산자를 갖다 먹여 살려야 되는 거죠. 네. 밥을 해주는 사람을 밥을 먹이는 그런 구조를 갖다가 만들어주는 네. 이런 그 조합이 들어가는 게 이제 주택이나 교육이나 이제 이렇게 굴러가면 네. 메트로폴리스에서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거죠. 여기서 살아남는데 지탱 가능한데. 그래도 그건 국부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예, 굉장히 작은 이슈입니다. 근데 그 빈민들이나 아니면 힘들수록 더 마음이 열악해지고 그러면서 사악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주느냐라고 보면 아주 그 착하신 분들은 종교가 해결해 줄 거야. 뭐 이런 식의 이제 상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 여러 예, 여러 가지 예,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이것들을 노동조합이나 뭐 이런 데서도 할 수 있었는데 못했던 거고 하기 힘든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렇죠. 어쩌면 지금 우리 임 교수께서 그러니까 그게 부분적이긴 하지만 지금 대안도 주신 거잖아요. 네. 하나의 이제 활로가 될 수 있는 게 조합이다. 예.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외국하고 비교하면 어땠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어떤 조합을 통해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어느 단계에 와 있다고 평가하세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요? 예, 아주 많았고요. 그리고 그 힘이 커졌을 때 어떻게 작살내는지도 많이 봤습니다. 아, 외국에서? 예. 아, 조합이 커지면 또 작살을 예. 냅니까? 권력이? 예.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특히 한 곳에 모였다라고 해버리면 난리가. 아, 이들이 이제 하나의 정치 공동체화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엄청 타겟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일 그렇죠. 최악의 경우가 공산주의자 중에 몇 명이 이제 만든 도시, 그러니까 마을이 있는데 거기는 한쪽에 고속도로 놨고요. 한쪽에 감옥 놨고요. 한쪽에 경찰서 놓고요. 한쪽에 군부대를 이전을 시켰어요. 포위됐고, 포위. 예. 고속도로를 와서 퇴로를 차단한 다음에 예. 삼면에서 예. 군부대와 예. 경찰과 뭐 감옥요? 예, 그런 마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예, 그것도 파리 옆에. 예. 일부러? 뭐 자기 주장하기는 일부러는 아니라고 하겠지. 예, 근데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죠. 야, 살벌해서 어떻게 살아 거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간화되면, 그러니까 힘이 예. 공간에 이제 정착이 돼버리면 그게 가장 큰 이제 주택이거든요. 집을 예. 갖다 사버리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 다 몰려라 모여라라고 해버리면 시의원 하나 탄생시키는 건 어렵지도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진지전을 해버리면은 그렇죠. 위에서 공중폭격하고 가는 거죠. 그렇죠. 예. 충분히 그림이 그려집니다. 예. 근데 문제는 아직은 우리나라는 그렇게 한번 이 탄압을 유발할 만큼 해보지도 못했죠. 해보지도 못했다는 게 예. 지금 더 큰 문제인 거죠, 사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리통 이 비정상적인 도시 생활에서의 두 개 항목 주택과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다뤄보는 시간으로 꾸며보는데, 아, 교육 같은 경우는 새로운 관점이 좀 많이 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자리와 연계된 고등교육과 그 그렇죠. 아래 있는 중등교육까지 그 하나의 큰 흐름에서 지역사회에서 접근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지리통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주를 기약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부산대학교 물리교육과 김상욱입니다. 수다를 떨다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과학적 내용들을 보다 깊이 있고 차분하게 파고들 수 있습니다. 천문학자 이명현입니다. 과학의 경이로움을 함께 느끼는 데에도 수다만 한 게 없습니다. 프레시안 강양구입니다. 이제 과학 이야기도 우리 과학자가 우리 입말로 직접 할 수 있는 때가 왔습니다. 콘서트의 시대는 가고 수다의 시대가 왔습니다. 내노라 하는 과학자들이 모여 지금 과학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들을 이야기합니다. 내 과학에서 투명망토까지 누구나 듣고 싶고 말하고 싶은 15가지 첨단 과학 이야기 과학수다 지금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사이언스북스에서 편했습니다. 참여연대 2015년 캠페인 한 시민 한 단체 후원하기 작가 조정래는 대기업과 권력자들의 비밀을 파헤친 장편소설 허수아 비춤에서 시민단체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민주주의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누가 주는 것도 아니며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정치권을 감시하고 경제계를 감독하고 법조계와 공직사회와 언론계를 눈 부릅뜨고 지켜야만 비로소 선진국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 먼저 함께하고 싶은 단체에 회원이 되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행복한 참여, 따뜻한 연대. 2015년 참여연대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모두 마무리하고 물러가겠습니다. 준비도 열심히 해서 내일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